50 languages. 25. 25. 25. في المدينة. 시내에서. 시내에서. أود الذهاب إلى محطة القطار. 역에 가고 싶어요. 역에 가고 싶어요. أود الذهاب إلى المطار. 공항에 가고 싶어요. 공항에 가고 싶어요. أود الذهاب إلى مركز المدينة. 시내에 가고 싶어요. 시내에 가고 싶어요. كيف أصل إلى محطة القطار؟ 역에 어떻게 가요? 역에 어떻게 가요? كيف أصل إلى المطار؟ 공항에 어떻게 가요? 공항에 어떻게 가요? كيف أصل إلى مركز المدينة؟ 시내에 어떻게 가요? 시내에 어떻게 가요? أحتاج لسيارة أجرة. 택시가 필요해요. 택시가 필요해요. أحتاج لمخطط المدينة. 도시 지도가 필요해요. 도시 지도가 필요해요. أحتاج لفندق. 호텔이 필요해요. 호텔이 필요해요. أريد أن أستأجر سيارة. 차를 빌리고 싶어요. 차를 빌리고 싶어요. هذه بطاقة الائتمانية. 제 신용카드가 여기 있어요. 제 신용카드가 여기 있어요. هذه رخصة القيادة. 제 운전면허증이 여기 있어요. 제 운전면허증이 여기 있어요. ما الجدير بالرؤية في المدينة؟ 시내에 볼 게 뭐가 있어요? 시내에 볼 게 뭐가 있어요? اذهب إلى المدينة القديمة. 구 시가지로 가세요. 구 시가지로 가세요. قم بجولة في المدينة. 도시 관광을 하세요. 도시 관광을 하세요. اذهب إلى الميناء. 항구로 가세요. 항구로 가세요. قم بجولة في الميناء. 항구 관광 투어를 하세요. 항구 관광 투어를 하세요. هل هنالك معالم أخرى جديرة بالرؤية؟ 다른 흥미로운 곳들이 있어요? 다른 흥미로운 곳들이 있어요?